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 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 예, 근데 그 위기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위기가 올 때는 그 전에 사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인. 그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가 그냥 정말 꼴가닥 넘어갈 때까지 모르고 막 방심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그때야 아 죽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예. 우리가 어떤 사인들이 있고 경고가 있을 때는 그 경고를 듣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는 길을 이제 돌아보는 것이죠. 그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품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되어져 가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 나의 존재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기적이고 또 교만하고 아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격이나 성품이라는 것도 시간을 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기적인 것, 나의 교만한 모습, 나의 욕심,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고쳐가야 되는 것, 수정을 해가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거를 무시합니다. 계속 무시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교만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욕심 사나운 존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존재가 되어 있고, 시기하는 존재가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것이 굳어지고, 그렇게 드러나 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깨지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어떤 존재가 되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존재가, 그죠?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살아온 나의 시간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았는가. 또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와서 일주일의 삶들을 보면서 멈춰 서는 것입니다. 멈춰 서서 내가 살아온 그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지? 어떤 존재로 내가 살았지? 내가 소금으로 살았는가? 내가 빛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 또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앉아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 육체적인 그런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미안하다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그렇게 했는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장 27절의 말씀이지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 이외의 성적인 결합에 대해서 사용할 때 하는 말입니다. 예, 간음. 예. 사실은 이건 지금 시대에 아주 좀 그 무가치한 것 같은 죄도 아닌 것 같은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성 때문에 생기는 이 성의 잘못된 그런 가치관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예. 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 9,077명 중에 1,282명은 사생아입니다.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하루에 69,493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감염이 됩니다. 강간은 매 8분마다, 살인은 매 27분마다, 강도는 매 78초마다, 절도는 매 10초마다, 자동차는 매 33초마다 분실됩니다. 하루에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불행이 무엇이냐? 이 모든 문제의 불행의 75%는 십계명의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긴 것 때문이다. 미국의 한 가정연구사회소에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의 문제는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성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 성은 단순한 쾌락의 도구가 아닙니다. 성은 생명 창조의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성에 대한 그 어떤 그 가치에 저하는 생명에 대한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서는 여자아이들이 10불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몸은 몇 불에 팔릴까요?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그렇죠?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낮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죽이고 죽고, 예. 세상이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남남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너와 내가 한 가족이 됩니까? 그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김 씨, 이 씨가 만나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혈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예. 유일하고 독특한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첫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쾌락의 도구가 되는 순간 우리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부부 간에 와 깊은 관계를 못 만들고 이혼하고 쉽게 헤어지는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들 속에 테이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이프론. 여러분, 테이프를 처음에 딱 붙이면 안 떨어집니다. 근데 자꾸만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붙지도 않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주보에 섹스앤시티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 대한 글들을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성적으로 물란한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부부의 관계를 보면 부부 관계가 엉망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금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서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스라엘에서는 군대를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군대를 보내지 않고 부부간에 아름다운 성적인 즐거움을 나누라고 그냥 예, 자유시간을 준 것입니다. 예.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성에 있어서 다른 것은 동물은 생식적 기능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생식을 위해서 어떤 성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 외에 우리에게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즐거움인 것입니다. 즐거움. 자,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살아갑니다. 동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동물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 인간됨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들 속에서 그것들을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관계와 그다음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부부의 성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죠. 그죠? 예. 그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만든 것이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며 세상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음의 결과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잠언서에서만 봐도 너무나 많습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자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으나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들 다 죽습니다. 예. 실제로 죽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간음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간음의 죄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예수님을 심판대에서 만날 것이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함께한 사람들이 그 전처를 밟을 것이다. 내 아내의 존경과 신뢰를 잃을 것이다. 내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다. 자녀들은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내 가족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나는 자존감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험과 선행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죄를 지으면 죽는 것입니다. 빚을 잃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간음은 죽음이다. 자,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육체적 간음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간음, 그 육체적인 드러남의 현상인 그 간음의 죄의 근본을 보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5장 28절을 보니까 난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간음의 본질은 바로 마음의 음욕이라고 보죠. 이게 루스트죠, 그렇죠? 우리말은 정욕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trong sexual desire, 강한 성적 욕구, 욕망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죄를 일곱 가지 대죄, 큰 죄 중에 하나라고 예,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뭐 여자를 보는 것, 이성을 보는 것이 뭐 죄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번역이 아주 잘 돼 있죠, 그렇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예,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이미 그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그런 도구로 그 사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죄.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는 엄청난 죄입니다. 예. 뭐 생각으로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하나 가지려는 마음도 참 부끄러운 것인데 다른 여자, 사람을 내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져야 되겠다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아주 잘못된 말들이 있습니다. 열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없다. 이건 더러운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담으셔서는 안 됩니다. 예.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 속에 우리를 묻어두게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라는 사람을 존중하게 여길지 모르는 관계를 얼마나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말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잘못된 가치관 속에 우리 자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먼저 우리 내 쪽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회가 되면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기회가 되면 내가 그것을 취하겠다. 사람은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죠? 생각을 하다가 갈망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 계획을 세우고 그러다가 행동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여자에 대한, 다른 남자들에 대한 그런 원함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고 어떻게 통제하라고 그럽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특별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또한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른손, 오른 눈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라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그렇게 추하고 참혹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너무나 음란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쉽게 포르노 그래픽들이 그냥 인터넷만 하면 떠오릅니다. 그죠? 드라마를 보아도 이제는 뭐 불륜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스타는 그죠?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도 엄마의 남자친구, 아빠의 여자친구가 일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악에서 우리가, 이 문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을 빨리 바꾸셔야만 합니다. 예, 여러분,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근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 그렇죠? 이것이 죄라는 정말 우리의 깊은 자각이 없으면 너무 쉽게 너무나 많은 괜찮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쯤이야, 한 번쯤이야, 더러운 것이고 추한 것입니다. 시궁창에, 더러운 죄의 시궁창에 자기를 던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명심할 것은 우리가 음욕을 품고 음란한 그런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눈이 하나 없는 것이, 손이 하나 없는 것이 낫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예. 그건 죄의 비참입니다. 그 가늠하고 마음속에 그 더러운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 더러운 생각으로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사는 그 사람의 삶이 뭐 행복하겠습니까? 예? 어떤 뭐를 바르게 분별하겠습니까? 맨날 그런 더러운 생각이나 하고 사는데, 맨날 더러운 짓들이나 하고 사는데 그 사람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느니 눈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느니 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란한 정욕의 그런 삶들은 비참하고 더러운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신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근본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의 가치.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용서, 은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으로 짓는데 어때? 뭐 죄송합니다.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고 와서 예, 그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이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근자의 구원론에 대한 토론을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여러분 발전을 합니다. 예. 이전에 어떤 연구들이 부족했던 것들을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더 깊이 있게, 넓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갑니다. 성경의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수많은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래 의도가 도대체 뭔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본질적인 뜻들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이 구원론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토론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토론하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김세현 교수님이라는 분과 박영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구원론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와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셔서 그 사람들이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느냐? 아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다. 김세현 교수님이란 분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그것은 만문주의로 나타난다.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남을 착취하고 이웃을 억압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된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업을 하면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빠 노릇 해 주실 것을 믿느냐, 주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냐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믿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은혜의 통치에 나를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할 힘을 주신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의의 열매가 맺힌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삶 속에서 받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 김세현 교수님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바울은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무수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성경의 이 부분을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진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관념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난 하나님 믿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삶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는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본인도 안 믿습니다. 본인도 못 믿습니다. 예. 내가 행동하지 않는 나를 내가 믿는 겁니까? 못 믿지요, 여러분. 예. 여러분,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죠? 우리가 내가 행동하지 않는 나를, 그죠? 나도 행동하지 않는 내가, 아, 그거 뭐 내가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가짜인 거죠, 그죠? 여러분, 신앙은 상상이 아닙니다. 예. 믿는다 하는 것은 그냥 머리가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삶입니다, 삶. 예.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나이가 압니다, 먼저.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예. 그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실제.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값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한지를 내가 압니다. 예.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이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은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새로운 삶. 예. 골로새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근데 행동하지 않는다. 안 믿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제거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훈련입니다. 음욕을 제어하는 것은 이 음란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눈을 빼야 하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을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욕의 억제와 저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정욕의 절제, 죄를 절제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인가,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오해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의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어떤 분이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드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를 맞춰 한잔하는데 어느 중독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독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다.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다리를 잘라서라도, 손을 잘라서라도 그 중독을 멈추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술에 중독이 돼서 평생을 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망칩니다. 물론 본인도 망치는 것이죠. 죄의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과 음욕의 중독이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손을 잘라야 될지 모릅니다. 눈을 뽑아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음욕과 정욕의 문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참 은밀한 죄죠. 간음이라는 죄가 그렇습니다. 그치?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치? 혼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자신 내부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죄는 아무도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만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이것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속사람을 통제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답게 하시는 그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죄악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성품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바뀔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렇죠? 예. 어느 날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이 음란하고 더러운 습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그 더러운 것이 엄청나게 더러워버리고 죄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눈을 빼어야 되는 고통을 겪으셔야 합니다. 손을 잘라내야 되는 아픔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의 성품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눈을 뽑아도 손을 잘라도 또 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 손을 자르는, 눈을 뽑는 그 애씀들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넘어질 거니까 오늘 포기하자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내일 넘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손을 잘라야 되고 우리의 눈을 뽑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뽑고 우리의 손을 자르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는 그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 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 퇴임식을 했습니다. 예.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이라고 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한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어쩌든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모습이란다. 승리하기란 아주 힘든 일이지만 때론 승리할 때도 있는 법이거든.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한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어쩌든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모습이란다. 승리하기란 아주 힘든 일이지만 때론 승리할 때도 있는 법이거든. 우리는 이 용기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